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정부총당단체 연합회의 호소문 조선민족의 강대한 힘과 드높은 통일의지를 총분출시켜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기어이 열어나가자를 지지해서 최근 도이칠란드 반제위원단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.